독일은 숲을 잘 가꾼 나라로 유명합니다. 독일 숲에는 특히 가문비 나무가 많다는데요. 워낙 빨리 자라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심도록 한때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울창한 숲을 이루었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속성으로 가꿔진 가문비 나무 인공림. 이 인공림은 전나무나 너도밤나무 같은 그 자연림과는 달리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또 바람에 약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너도밤나무는 자라는 기간은 길지만 대신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주고요. 또 그늘을 좋아하는 어린 전나무는 키 큰 가문비 나무들 그늘에서 튼튼해지고 또 그 전나무가 다 자라면 든든한 뿌리로 받쳐줘서 숲 전체가 폭풍에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나무들 세상에 그런 질서를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는 말의 참뜻이 아닐까요? 자, 우리 숲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목요일 밤 27시에 보내드린 FM 영화음악 첫 곡 모노노케 히메 중에서 조희사이 씨의 아시타카 엔산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송강호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예, 아시타카와 산이라는 이 곡, 사실 그 원령공주, 저는 사실 모노노케 히메로 원령공주라는 제목으로 그 봤었거든요. 그 사슴신이 쓰러지고 세상의 숲이 그러니까 다시 재건될 때 그때 흐르던 곡이었는데, 이 식목일, 사실 무슨 날에 맞춰서 그 나에 맞는 이렇게 방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한데,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늘 그 사람들의 호흡이잖아요. 삶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문득 사실 그 나무를 가꾸는 거, 숲을 이루기 위한 나무를 가꾸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한 비유로 어린 학생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마침 경기도 안산에 이세영 선생님의 글이 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천국보다 낯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Land and Freedom, French Kiss, 피아노. 이 상은 저희 반 교실에 걸려있는 포스터의 목록입니다. 고3 교실에 어울리지 않게 웬 영화 포스터냐, 여기가 극장이냐 라고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한마디씩 하시지만, 그래도 이 포스터 덕분에 이번 교내 환경미화 심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물론 포스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실 뒷면에 걸려있는 게시물에도 영화의 힘이 작용했죠. 글로 써야 할 내용들을 모조리 영상화시켰는데 그것이 참신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절을 지키자 하면 버릇없는 학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 옆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학생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전부 저희 반 아이들을 캐스팅했으면 물론이고요.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표정을 잡아내기 위해서 몇 번의 NG도 거쳤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알까요? 천국보다 낯선 대학에서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점의 수능 점수보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사랑과 우정, Land and Freedom의 순수와 이상, French Kiss의 달콤한 낭만, 피아노의 끝없는 열정을 모두 느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모티콘, 웃는 얼굴 올려주셨어요. 멋진 선생님이시죠? 예. 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끄는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든든한 나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새싹들을 길러주세요. 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저희 FM 영화음악의 주소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로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BMG 뮤직에서 제공하는 Dirty Dancing Havana Night. 좋은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청취자 초대 시사회 준비했어요. 좀 빠듯하네요. 4월 8일 7시에 서울 스카라 극장에서 첫 키스만 50번째, 아담 샌들러와 드루 베리모어가 주연하는 영화예요. 어떤 영화인지 대충, 그게 뭐죠? 이 둘이, 그게, 아, 맞아. 웨딩스팅어요. 아,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편해요. 이 첫 키스만 50번째, 마치 웨딩싱어의 속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봐야 알겠죠? 50분께 두 장씩, 50분께 두 장씩 이 티켓 드립니다. 시사회 그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 곡은요,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안인경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사운드 패티 중에서 신청하셨죠? 애니 레녹스의 엔딩곡 함께 듣죠? Waiting in vain.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민동연의 DVD 만담. 젊은 감각,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진 민동연 감독과 함께 DVD 영화들을 구해보고 그 안에 있는 부록들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들의 영화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민동연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DVD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국내에서 정말 구해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구할 길이 없었다가 네. DVD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나온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로는 안 나오고 DVD로만 나오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제가 정말 반가웠던 영화입니다. 그 케빈 스미스 감독의 그 데뷔작 클럭스. 예. 점원들. 예. 점원들. 정말 이 점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의 정서는 마이너고 독특하고 낯설고 이런데 예. 비디오로 사실 출시가 되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빌려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 고가의 DVD로 나오다니 참 아이러니카래요. 그죠. 그 또 나름대로는 이 영화가 네. 이런 영화도 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그 유통 구조가 네. 되게 이렇게 좀 어지럽게 돼 있어서 남몰래 그냥 라이센스 없이 나오는 그런 숱한 명작들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DVD가 활성화되면서 또 생기는 좀 안 좋은 면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반갑죠. 네. 예. 자, 점원들 클럭스 케빈 스미스 감독의 데뷔작인데 못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영화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그 일단 감독을 좀 낯설어 하시는 예. 분들을 위해서 감독 소개를 드리면요. 그 이제 개봉을 그 준비하고 있는 네. 개봉했나요? 그 저지거리라는 그 벤 애플릭 나오는 네. 영화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 이전에는 체이싱 암이라는 영화로 매우 유명하셨고 네. 도그마라는 영화가 또 있고요. 그래서 매우 악동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악동스러움을 출발했을까를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영화는 그 이 나름대로 그 단테의 신곡을 약간 이렇게 빗대서 구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제목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내용은 단테라는 주인공이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은 이게 자기 일할 날이 아닌데도 비번인데도 그냥 땜빵식으로 일을 하러 나가요. 네. 그러면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은 안 오고 약속한 시간에 안 오고 자기는 지금 오후에 하키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키를 그냥 편의점 문을 닫아버리고 하키를 하고 이러면서 그 하루 동안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자기 친구들과 그 손님들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화는 이제 하루가 저물고 문을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영화가 끝나죠. 근데 그 감동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 이 참 그 뉴저지에 참 희망 없는 것 같고 꿈 없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의 그런 언덕 청년들의 그 또 풋풋하고 솔직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진정성 같은 걸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뭐 예. 영화 속에 뭐 욕설과 농담과 예.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그 방송용으로는 말할 수 없는 예. 그런 정말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러나 정말 진실 예. 그런 것들이 담겨진 대사들이 정말 이 영화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흑백 예. 필름이에요? 예, 흑백이고 이게 워낙은 16mm 영화로 찍었는데요. 네. 이게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블로업이라고 35mm로 이렇게 바꿔서 네. 하게 되고서 이제 저희들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워낙 영화 자체가 독특하고 그 기발하고 그런 만큼 DVD 구성도 남다르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역시 악동 감독답게 네. 아, 처음에 이제 DVD를 딱 넣으시면 방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방구가 그냥 뽕뽕 하면서 네. 이렇게 메뉴가 막 떠요. 네. 뭐 이렇게 장황한 뭐 이게 멋진 그 음악과 함께 막 타이틀이 나와야 되는데 네. 폭 막 그냥 방구 소리와 함께 네. 막 메뉴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너무 친절한 게요. 악동 감독인데도 네. 모든 작은 세세한 메뉴가 시작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언급을 해줘요. 아, 이 예고편은 뭐 어떤 예고편인데 세 편의 예고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담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삭제 장면 그리고 또 다른 결말 그리고 뮤직비디오 예고편 그리고 케빈 스미스하고 그 제작진하고 친구들이 그다음에 뭐 배우들이 나와서 그 정말 잡담 환타스틱한 잡담을 이렇게 벌이는 커먼터리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감독 케빈 스미스는 자신의 작품에 뭐랄까 카메오로도 출연하기도 하고 직접 주연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독특한 감독이죠. 네. 예. 반드시 출연하죠. 반드시 출연하죠. 네. 제이 앤 사일런트 밥이라는 네. 고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영화에도 나오고 저지걸이나 뭐 그 체이싱 아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뭐 도그마라든가 네. 뭐 그런 일련의 영화들은 수없이 나오죠. 그리고 네. 뭐 제이 앤 사일런트 밥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막 만들 정도로 네. 그 중에서 이 감독이 이제 사일런트 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 없이 담배만 피고 이렇게 모자 야구 모자 거꾸로 쓰고 있는 이게 참 귀여운 남자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 그렇게 자신이 직접 출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DVD를 구성하며 그걸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아주 좀 친절하게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네.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부록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 이 중에서 참 살펴볼 게 그 3대 핵이 있는데요. 네. 예. 먼저 그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독들이 요즘에 그 제가 박찬욱 감독님이 만드신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테레비에서. 네. 너무 재미났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액션 영화처럼. 되게 독특한 그 B급 정서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만드셨는데, 그런 것처럼 감독들이 또 만드는 뮤직비디오는 또 남다를 것 같거든요. 네. 케빈 스미스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약간 좀 스타가 됐어요. 근데 되게 저예산 영화를 했는데, 네. 마치 우리나라의 뭐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처럼 어떤 방향을 일으켜서, 네. 이 영화에 이제 되게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그 청소년,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룹들의 음악들이 삽입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소울 어사일럼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그룹의 음반을 출시하는 회사에서, 아, 그러면 당신 스타일로 한번 이 노래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달라. 네. 그랬더니 이제 케빈 스미스가, 그러면, 내 맘대로, 점원들 같이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승낙을 받고 만들었는데 이제 네. 초반에 1분 정도 수다가 나와요. 예.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예. 똑같아요. 그 편의점에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네, 뮤직비디오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랜드리라는 그 비디오 가게 친구랑 단테랑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요즘 뮤직비디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를 이제 씹으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웃긴 게 소울 어사일럼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네. 소울 어사일럼은 거기 하키하러 온 다른 녀석들이에요. 오, 예. 그래서 뭐 이제 걔네 뭐 하키 잘한데 그러면 밴드래 뭐 밴드가 잘하겠어 이러면서 뭐 위에 올라가서 소울 네. 어사일럼이랑 같이 막 하키를 해요. 예. 그럼 노래는 누가 할까? 네. 네, 노래는 이 JN 사이언트 밥이 노래입니다. 어머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그럴 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 앞에 걔네들이 항상 있는 위치에서 네. 예, 막 립싱크를 해요. 마치 네. 그 허리케인 블루인가요? 아, 예. 그게 딱 그런 생각 났듯이 네. 제이가 너무나도 그 멋있게 하면 아. 옆에서 사일런트 밥이 과묵하게 담을 끼고 예. 있다가 늘 그렇듯이 너무 웃긴 게 마지막에 중간 간주 부분에 기타 애드립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어디 그 사일런트 밥이 어딘가에서 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네. 막 멋있게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타 주인이 와가지고 뻔히 쳐다보고 있다가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케빈 스미스답게 뮤직비디오도 네. 또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네. 클럭의 그 확장판 같은 뮤직비디오네요. 그렇죠. 미니미라고 할 수 있죠. 네. 클럭스 미니미. 네. 정말 귀여운 뮤직비디오입니다. 예, 그렇군요.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부록들 어떤 게 있죠? 또 다른 핵? 네. 또 다른 핵은 이제 그 반전에 가까운 네, 또 다른 결말. 네. 네. 저는 이걸 보고 네. 이 영화를 꼭 다 보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고 영화를 보면 영화의 감흥이 좀 떨어질 겁니다. 저는 이런 네. 측면에서 사실 DVD가 좋은 게 있고요. 네. 감독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나 네. 또 다른 결말들이 DVD에는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 또 다른 결말을 보면 영화가 지금까지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걸로 확 뒤집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야. 그 예전에 화양연화 왕가의 감독의 화양연화도 또 다른 결말이 있어요. 네. 원래 영화에서는 장만호하고 양조위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헤어지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만나는 걸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만났으면 참 이게 많이 감정이 아니죠. 아, 그건 예? 아니군요. 그 저기 어디 가서 구멍 보고 이렇게 네. 막 크로마트 석벽에 예, 못 가고 뭐 그 감정이 안 들 거 네. 아니에요. 예. 다시 또 만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이 단테가 이 나름 랜드리랑 이렇게 좀 다투거든요. 네. 나름 다투다가 마지막 화해를 하고 가볍게 딱 또다시 친구가 되어 이렇게 헤어져요.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나요. 그때 오는 이 좀 정서가 있는데 영화가 그 다음에 또 있던 거죠. 그래서 나서 이제 계산하러 들어왔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랜드리 뭐 두고 갔니? 이러면 딱 보면 강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총을 빵 쏘고 그러니까 그 아무튼 좀 황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감독 그 케빈 스미스 감독도 뒤에 좀 출연하는 장면이 있고 근데 뭐 구차하게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 아무튼 보시면 알겠지만 아 매우 낯섭니다. 이 영화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네. 케빈 스미스가 그 앞에 설명할 때 하는 그 멘트에 보면 아 누가 편집 때 이런 조언을 해줘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말을 소중한 얘기 좀 하고 친구 덕분에 이 결말 네. 장면을 잘랐는데 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 지금 보면 섬뜩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너무 솔직한 이 서플이라서 네. 뭐 그렇게 놀랍지만 그래도 그게 또 하나의 그 농담처럼 들리는 네. 그런 맛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행 남아있나요? 예.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다 둘러보신 다음에 네. 영화를 한번 보시고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도 보고 또 다른 결말도 보면서 웃겼다. 그러면 아, 얘네들은 어떤 애들일까 궁금하시면 이제 커먼터리를 탁 켜가지고 네. 한번 더 보시면 네. 이제 그 수다, 뉴저지식 수다의 세계로 이제 빠져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몰래츠라고 이제 두 번째 이 로맨틱 코미디스러운 영화가 있어요. 요번에 또 이 몰래츠가 새롭게 DVD로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원들을 보신 다음에 몰래츠까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마치 드라마 보듯이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그 JN 사일런트 밥이 거기도 또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몰래츠 촬영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몰래츠 촬영장에서 커멘터리를 녹음했을까? 왜냐면 이 클럭스가 다 자기 뉴저지 친구들하고 찍었거든요. 네. 뭐 제작자건 뭐 배우건 다 자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또 몰래츠를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현장에 이제 참 그 참 난감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JN 사일런트 밥에서 제 역을 하는 제이슨 뮤즈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네. 이 배우는 그 연기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산대요. 아, 그래요? 네. 막 욕하고 뭐 방탕하고 네. 뭐 그런데 이날도 여김없이 술을 먹고 와서는 네. 막 깽판을 부리고 막 이렇게 막 술주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코 골고 자다가 뭐 다시 사람들이 깨워서 말 시키면 뭐 헛소리 하다가 들어가고. 예. 좀 그런 이, 아, 얘네들이 이렇게 좀 살면서 이런 영화가 나왔겠구나라는 말 내용보다도 이 말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느끼는 좀 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자, 이 코멘터리를 보면 정말 이 케빈 스미스와 그와 늘 함께 영화를 만드는 그의 친구들을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이 뉴저지 출신이라고 했죠. 예. 이 뉴저지라는 곳이 좀 그 독특한 미국 내에서는 그 어떤 정서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뉴욕, 맨하튼 그 거대 도시 옆에서. 그렇죠. 네. 아주 시골스러운. 그게 나름대로 제가 이제 동부이촌동에 이전에 살았었는데. 네. 웃긴 게 동부이촌동이 있으면 서부이촌동이 있어요. 네. 동부이촌동은 좀 잘 사는 동네고 서부이촌동은 예. 좀 못 사는 동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약간 그 중간에 있었던 게 동부이촌동에 매우 낡고 동부이촌동에서 제일 안 좋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정서는 서부이촌동인데 생활은 동부이촌동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만약에 그 저는 이제 뉴저지에 대한 정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서부이촌동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정서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부이촌동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들 있죠. 네. 그러니까 뉴저지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도시로 뉴욕으로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뉴저지로 돌아가고 그리고 뉴저지에서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라는 공간이 저희한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정서가. 나름 뉴저지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쪽으로 좀 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 케빈 스미스가 성장해서 이제는 저지거리라는 영화를 찍었듯이 혹시 민동현 감독이 나중에 그 나이쯤 되면 네, 서부 네. 이촌동 거리라는 영화를 찍게 되지 않을까. 이촌소년. 이촌소년. 예, 자, 민동현의 DVD 만담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케빈 스미스 감독의 데뷔작 점원들 중에서 골랐습니다. 이 점원들의 끊임없이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Freaks입니다. Love Among Freaks가 부릅니다. Clerks. 27시의 액터. 그런 멍청한 녀석들. 우리가 같이 출연하면 안 되지. 그 말없고 과묵한 놈. 그 놈에 못 놀리면 우리는 당연히 재간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 양수기업장 기숙공격 측면 돌파, 이 자식들아. 아직도 모르겠네. 예전에 브루스리도 사망 위에서 앞둘자바랑 맞짱 뜰 때, 그냥 기습적으로 다 급소를 노린 거거든. 테러리스트에서 민수 형님도 마찬가지셨고. 가슴팍에 최민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허황된 말만 늘어놓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피도 눈물도 없이 해서 류승범은 얼핏 주변부 인물처럼 보인다. 주인공들의 머리싸움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덧 돈가방을 노리는 무리 속에 그는 조용히 포함되어 있다. 류승범의 연기도 꼭 그런 식으로 보인다. 좋은 게 좋은 듯 쉽고 편하게. 원래 저 친구는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정형화된 구석도 짜여진 합도 없다. 그러나 잠시 등장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나왔던 몇 분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뭐죠? 임금입니까? 813호로 웬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들어갔지. 여기는 대부분 웬 여자하고 남자하고 옵니다. 쉬. 맞습니다. 아무튼 올라가 보입시다. 호텔 종업원, 술집 웨이터, 나이트 삐끼, 동네 양아치. 이런 어둠의 캐릭터들이 자신의 생활처럼 이처럼 어울리는 사람이 흔할까? 배우라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기 전 류승범의 공식적인 직업은 나이트클럽 DJ였다.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강수에게 드럼을 가르쳐달라고 집요하게 졸라대던 노랑머리 웨이터. 그리고 결국 밴드가 떠난 그 무대 위에서 혼자 신디사이저를 치며 열심히 아가씨를 부르던 끼 넘치는 청년. 대중들에게 다가온 류승범의 이미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까불고 웃기고 연기자라는 양아치. 하지만 류승범은 정신건강에 별점을 매긴다면 별 다섯 개짜리 청년이다. 튀는 멋보다는 조용히 빛나는 멋을 추구한다는 그의 멋에 대한 철학이며, 인간들이 초등교육만 지키고 살아도 사람답게 살 거라는 노인네 같은 걱정을 듣다 보면 생각 없는 양아치라는 잘못된 선입견은 금세 교정된다. 새빨간 립스틱 섹시한 스타킹 새까만게 머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자꾸만 내 마음에 그대만 유혹하면 난 황홀할 거야. 아가씨 아가씨 섹시한 아가씨 나에게 한 번만 눈길을 건네주면 다른 남자친구들이 너무나 막해지만 난 황홀할 거야. 언젠간 내게도 나만이 바래왔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래. 언젠가는 내 모든 사생활이 나의 부족함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착한 여자와 내 꿈을 만들고 싶어. 밥 먹었냐? 안 먹었어. 죽겠어. 밥은 먹고 술을 마시든지 해야지, 자식아. 속 버려.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동생은 눈 감는 마지막 순간 형과의 사소한 대화를 기억한다. 류승환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네 번째 에피소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는 온전히 동생 류승범을 위한 영화였으며 그들 형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폭나게 살아보겠다며 주먹세계에 뛰어들었다가 허망하게 쓰러지는 상환이나 무사 안일주의, 공무원주의를 외치지만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친구를 향해 주먹을 날릴 수밖에 없었던 형의 모습은 실로 이 형제와 많이 닮아 있었다. 류승범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친형인 류승환 감독은 그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반드시 류 감독님이라고 칭하고 형의 작품이라고 해도 오디션을 본다는 이 형제에게는 그 어떤 친한 사람들보다 똑부러지는 공사 구분의 기준이 존재한다. 그것이 어쩌면 이 형제를 지금껏 지탱해온 힘일는지도 모른다. 형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봐줘도 거짓말하는 새끼들은 정말 죽어. 어? 너 네덜란드 소년. 그 소년 방파제 무너진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세 번이나 사발 갔다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 손가락 찡겨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죽었어, 이씨. 니들도 뭐 그거는 다들 배워서 알지? 어? 정말 이게 다냐? 허수권도 없어? 뒤져. 일장백으로 싸워도 모조리 때려눕힌다는 중어깨의 전설. 그러나 이런 무성한 소문과는 달리 품행제로의 준필은 약한 동생들 등이나 처먹는 날라리 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준필은 결국 전설을 현실로 만들면서 영화를 마무리 짓는다. 건들건들 농담이나 던지며 귀에 걸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일 때와는 달리 류승범의 눈에는 동시대 꽃미남 청년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도끼가 있다. 너 들 맞았구나. 어. 들 맞았다. 그게 큰 실수였다. 야, 깔라면 제대로 까갖고 묻어죽었어야지. 야, 날 죽이지 못하고 그냥 보낸 거를 이 자리에서 후회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씨. 씨발놈이. 아이고, 이 새끼가 어디 가서 소설책을 읽고 왔나. 아주 이빨 존나 멋있게 까네. 너 그거 어디서 베낀 거지? 야. 직업이 되면 싫어질 것 같아서 평생 취미생활로 연기를 할 거라는 류승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막 끝냈을 때만 해도 아직 배우가 내 길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던 그는 조만간 개봉할 아라한 장풍 대작전까지 차분히 필모그래피의 한 줄 한 줄을 채워나가고 있다. 끊임없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남자. 하찮고 비열한 혹은 소심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반영웅. 이 청년이 가는 길을 걱정하지 말지어다. 음습한 뒷골목에서 피 터지게 얻어맞고 눈밭을 구르며 쓰러지더라도 류승범은 그렇게 욕 한마디 내뱉고 실없는 농담 한마디 던지면서 다시 무릎을 고추 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새끼들! 니들 개새끼들! 똑똑이들의 개새끼들아! 내가 묶을 걸 이만 켰다니! 개새끼들아! 내가 켰다니! 나 괜찮다, 이 새끼들아. 아, 나 괜찮아,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이 씨발놈들. 자, 이번 시간은 공부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날고 그런 거 중요하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들 이름은 뭐? 여러분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조 45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하는 막을 신고해. 누가 누가 좋아할까 걱정 안 해.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태.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네. 쉽게 생각하면 너무 신해. 그대 맘속에 존재하는 리듬에 맞춰 따라가. 다 보면 나올 거야. 즐거운 인생 살아가. DJ 따라 리듬에 맞춰다 박을 문질러. MC 따라 리듬에 맞춰다 힙합을 외쳐. B-boy 따라 리듬에 맞춰다 같이 춤을 춰. 우릴 따라 리듬에 맞춰다 같이 손 뼈쳐. 내 삶과 함께하는 힙합 눈치 내게 일러준 건 오직 정치. 학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현실 내 사전에 없는 단어 거짓 우리 믿고 함께하는 사람 무대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팀은 옆에 내 뒤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걸로 태어난 음악이란 열매 배고파도 배부르죠 사람들 앞에 힘들어서 눈물 나도 웃을 수밖에 무대에선 즐거워서 사실 ORP 돈 없어도 힙합 있으면 아, 예. I don't care 45 개인의 세포 좌뇌로 우뇌로 왔다리 갔다리 머릿속은 난리 났는데 세포의 파리 음악이 있는 파리 다 같이 everybody 라리다리 we like the party 너와 주문은 전쟁을 초래 사랑과 평화는 바로 이국에 너와 나 사이를 이어주는 선 리듬과 흐름을 이어가서 다시 턴 싸우지들 말고 헐뜯지들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서로 이를 갈고 널 맞고 짜증나고 슬플 때 너를 위해 DJ 따라 리듬에 맞춰 다 팝을 문질러 MC 따라 리듬에 맞춰 다 힙합을 외쳐 B-boy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춤을 춰 우릴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손 뼈쳐 아 얘들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렴 우리나라에도 애초에 랩이 있었으니 잘 듣고 따라해봐 Listen and repeat 앞바다에 살다가 떴어도 복고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인천 앞바다에 살다가 떴어도 복고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DJ 따라 리듬에 맞춰 다 팝을 문질러 MC 따라 리듬에 맞춰 다 힙합을 외쳐 B-boy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춤을 춰 우릴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손 뼈쳐 네, 27시 액터 오늘 류승범 만나봤고요. 아, 들으신 곡은 처음에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류승범이 직접 부른 아가씨 들어봤고요. 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중에서 이시영의 It is the end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 품행제로 중에서 45rpm의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경기 고향의 남도규씨 출장 오게 돼서 낯설어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라디오 참여 한번 해보자 해서 문득 이불을 박차고 PC를 가까이 하셨다고요. 출장 간 곳에서 이런 음악 들으면 느낌이 어떠실까요? 아주 묘할 것 같아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송정아씨가 신청하신 곡 바로 이 곡이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에 나오는 애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같은 제목의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입니다. 이 여성의 허민과 함께 저는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